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낭송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박정수 형제가 성경 낭송을 했는데, 우리 정수 형제는 성우 지망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죠. 예,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 같죠. 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생각은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하면 또 다른 분들이 섭섭해하실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신묘막측합니다. 어떤 분은 목소리가 정말로 부드럽고 참 그 목소리만 듣고만 있어도 너무나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런 신비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의학을 전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사람, 특별히 그 내부의 것들을 살펴보면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깨닫고 놀랍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 몸속에 있는 핏줄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 핏줄의 길을 다 연결하면 지구 몇 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라고도 하고, 이 우리가 보는 이 눈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사물을 보고 인지할 수 있는지 그것만 봐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체는 떠나서 신체도 신체이지만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고, 또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울 수 있는 감성이 있고, 또 내가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움직이면서 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말씀 들어봤죠? 그 말을 들어보셨죠?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대사인데, 이 셰익스피어가 이 햄릿 가운데 인간의 위대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참 걸작품이 아니냐, 그런 말도 하고 있고,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고요,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가 하면서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참 놀라운 존재이십니다. 네, 귀하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존재가 비극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밥 먹듯 이어지고 또 삶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르트르나 까미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인간의 실존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 실존의 특징은 불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염려라는 울타리에서 하루도 떠날 수 없는 것이 또 보면 인간입니다. 신비하고 놀랍고 위대한 존재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것이 인생이고 인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늙게 돼 있고, 늙고 결국에는 죽게 돼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주 화수목 2박 3일 동안 어르신들 봄 여행을 다녀왔는데, 경주 포항 올라올 때는 영덕을 거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작년에는 부산을 가시고 또 후반기에는 대부도를 가시고 이렇게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이번에 유독 느낀 것은, 어르신들이 버스에 오르고 내리실 때의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버스 계단 한 계단, 그 한 계단을 오르고 내리시는 것이 힘들어서 그 아래다 항상 요구르트 박스를 하나 이렇게 받쳐놔야 됩니다. 그 계단 어떻게 보면 한 40cm 정도 되는 그 계단이 너무 벅차시니까 또 한 단계 한 20cm 되는 그 박스를 받쳐놔야지만이 어르신들이 쉽게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실 때도 여유 있게 내려오시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는 안 그러셨을 텐데, 몇 년 전에는 뭐 이거 바치지 않았어도 가뿐하게 버스를 승차하시고 내리셨을 텐데, 그러면서 제 생각에 나도 40년 후에는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 들어보십시오. 40대에는 미모가 평준화가 되고 50대에는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60대에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70대에는 정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80대에는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아무리 예뻐도 40이 지나서부터 주름살이 찍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미모가 예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고통이요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경이로운 존재인 인간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해답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로부터 존귀하고 위대하고 신묘막측한 인간이 불안과 염려와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는데 복과 의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러한 인생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장 20절 앞에 3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16절을 보십시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파멸과 고생이 그 인생의 길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이든 상대적으로 부도덕적이든 상관없이 모두 파멸과 고생이 그 인생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영생과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철학이죠. 삶의 의미를 계속 묻습니다. 왜 사는가를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철학적인 행위를 해도 그 답은 불분명해지고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답은 없습니다.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고 병에 걸리지 않는 보장이 없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의 자력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인간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답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가장 의로운 법,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따라 살아도 복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이상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또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법을 알고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구제불능이라는 사실만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인을 한 이후에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 여기 이제 이제는 이 말이 오늘의 핵심적인데요. 이제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는이라고 시작되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영어적 표현은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 왠지 뭔가 바뀌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인간이 비참한 곤경에 처해 있고 자력으로는 그 어떤 해답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뭔가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구절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세월호가 3주지가 지났는데 배가 뒤집어지면서 이제 배가 거의 다 넘어가서 물속에 빠지기 그 직전에 여기에 살 길이 있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 배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든지 그 소리 있는 쪽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갈 방향과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헤쳐나올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 짧은 단어 가운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는 소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가 중대한 전환점이자 위대한 트럼펫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감을 갖게 하고 생명을 주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못 들으면 몰라도 들었다면 우리가 이 그러나 이제는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위대한 트럼펫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라면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결과를 주는지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듣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뉴턴이라는 영국에 살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선장인 아버지를 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이 뉴턴을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성경을 암송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걸 기대하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양육이 끊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 뉴턴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친척집을 배회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도 힘듦을 겪고 어린 나이에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 해군에 입대하는 그가 해군에서 잘 자라면 모르는데 그때부터 방탕한 생활에 물들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두 시간 동안 같은 욕을 하지 않고 다른 욕으로 능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욕이 한 번도 섞이지 않고 무려 2시간 동안 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과 마음이 완악해지고 방탕한 생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해군 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제대를 하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게 되는가? 그의 자서전에서 내가 아프리카로 떠나게 된 것은 죄를 실컷 짓고 싶어서 떠나게 되었다. 해군에 있을 때도 양이 안 찼나 봅니다. 좀 더 죄를 확실하게 짓고 싶어서 내가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노예 상인을 만나는데 노예를 사다가 중간에 자기가 돈을 받고 또 다른 나라를 파는 이 노예 상인을 만나면서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상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 상인이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나간 기간 동안에 아내가 또 그 집의 일들을 책임졌는데 그 노예 상인은 아내가 또 자기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자기도 악한데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집에서 탈출해야겠다 하고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방황하던 가운데 그가 영국으로 들어가는 한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 탑승하게 되는데 그 배의 선장이 이 뉴턴이 과거에 어디에서 일을 했었죠? 해군에서 일한 사실을 알고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뉴턴은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악한 본성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선원으로서 마땅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술을 먹으면서 방탕한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막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건져내면서 아무튼 복잡한 그러한 선원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배의 항해가 마지막 끝날 때쯤에 얼마 남겨두지 않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 폭풍우가 금방 지날 것 같았었는데 웬걸요? 며칠이 지나도 이 폭풍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많은 물들이 배에 들어오고 배에 있는 물을 막 퍼내기 시작해도 이 배가 침몰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마음에 겁을 먹습니다. 자기가 오랜 생활 동안에 배를 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고 죽을 지경이니까 마음 가운데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때 그 머리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구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던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죄악됨을 다 들추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절박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셔서 목숨을 부지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도착해서 그가 신학의 길을 가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여왕 앞에서 설교까지 하는 위대한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유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찬양 때문입니다. 그가 작시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바로 이 존 뉴턴이 작시한 찬양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도 그 배가 침몰할 때에 그 안에 관현악단이 이 노래를 연주하죠.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 많이 알고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런데 이 후렴 부분에 보면 영어로 보면 but now, but now가 두 번에서 연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다. 내가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발견된 자가 되었다. 이전에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트럼펫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주심을 믿고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전환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다른 것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절망의 전환점에서 유턴했을 때에 그 반대편의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해법도 찾지 못하였던 비극적인 인간에게 소망이 생겼는데 그 소망의 꼭지점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멸과 공경,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한 방법은 바로 인간의 철학과 문제 해결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고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절로부터 24절까지 읽었죠. 그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우리는 비극에서 절망에서 구원함과 영생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분명히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는가를 네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나타났다는 말은 구원은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 즉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부패한 인간에게 전혀 근거가 없고 찾을 수 없는 해법이 다른 어떤 것이 왔는데 그게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편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들여서 할 때에 우리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와야 됩니다. 그 오는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도 질문을 합니다. 바울, 당신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준 율법을 쓸데없다고 하면 정말 당신이 유대인이 맞습니까? 그렇게 또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21절 중반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이 전혀 쓸데없는가?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율법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사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것만 했지 그 율법의 중요한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를 구원과 동의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의는 장차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준비된 것을 준비될 것임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강의할 때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할 때 고민되는 구절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문구가 자기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공의 하면 처벌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말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심판해 주소서 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바른 표현 같은데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니.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의가 의미하는 것이 죄인을 처벌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신 의라는 사실을 이제 그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있으면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준비해 두셨다가 죄인에게 나누어 주시고 입혀 주시고 그 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율법이 별개가 아니라 그 율법의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공의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의의를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구원과 영생함을 얻는데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22절의 말씀이죠.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이라는 다른 방법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을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 통상적인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같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죄가 없는데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비극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인류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있는 형벌을 자기가 담당하심으로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만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에 있었던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넘어가고 동시에 죄가 없는 그분의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교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22절에 그렇게 말했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너무 죄송해서, 정말 죄송해서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말하기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상대적으로 악이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 따라서 보류되거나 감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라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빌립보 감옥이 열리면서 이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됩니다. 지켜야 될 간수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없으니까 자기라이 죽으려고 하죠. 그때의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사람이 우리들이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는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구원의 길을 묻고 그때의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도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까? 누구라도 믿으면, 누구라도 믿으면 그것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아니 전 인류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능력, 또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의가 위대한 트럼펫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비극적인 인생에서, 절망적인 인생에서 소망을 갖고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의 삶을 이어가는 인생으로 변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쓴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 한 전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도자가 영국 저 북쪽에 있는 가난한 여인을 전도를 해서 그 여인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여인을 찾아보고 또 이 여인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하루는 교회로부터 구제품을 갖고 또 구제금을 받아들고 이 여인이 사는 곳을 방문을 합니다. 이곳은 너무나도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빈민한 곳이었습니다. 4층 아파트를 가까스로 올라가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집에 앞에 이르러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또 잘 못 들었나 하고 계속 두드립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수차례 두드리다가 없나 보다, 안 계시나 보다 하고 등을 돌려 다시 돌아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인에게 이 전도자가 묻습니다. 성도님, 제가 며칠 전에 성도님이 살고 계신 집에 갔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이 여인이 혹시 언제쯤 오셨나요? 몇 일이 오셨나요? 언제 갔습니다? 어? 그날 저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 가난한 여인이 이 전도자가 두드린, 교회에서 온 전도자가 두드린 이 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열어주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가난한 여인의 생각에는 그 두드리는 사람이 바로 월세를 받으러 온 주인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 열어주고 싶었겠습니까? 지금 하루도 끊이도 이어가기 힘든 판인데, 월세도 밀려서 이제 그 월세를 내야 될 판인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분명히 나를 잡고 나를 힘들게 하고 월세 내야 된다는 그런 독촉을 할 텐데 그게 듣기 싫으니까 주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혹시 이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한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귀한 말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가난한 여인이 같은 문드리는 소리를 듣지만 그 소리가 복음의 소리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사실은 처해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우리는 사드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이제는 어떠한 것도 믿을 수 없는 돈이 최고의 시대가 되었고 어제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30대의 젊은 부부가 넘어진 뭐죠? 레미콘 차에 깔려서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자녀는 살고 우리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인생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불안해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결코 이 자리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오늘 마지막 날이 된다? 아니 뭐 마지막 날로 살고 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한 건 사실인데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왔어. 하나님의 의, 그러나 이제는 너희 비극적인 종말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신비함을 가지고 왔어.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너는 이제는 인생의 해답을 찾는 이 비법과 이 선물이 이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마음을 닫고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나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또 함께하고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맛보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이 땅에 살 때도 반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본질적인 힘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기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모든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비극이 아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비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신비함이 우리 안에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러한 은혜를 맛보고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복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극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종말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극적인 종말에 װ하나님의 의를װ주셔서 װ 그 의를 받기만 하면 그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과 자유를 주셨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라오고 나오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의 부유함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